우리 어제 살펴보는 30장 1절에서 14까지 말씀에서는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그 땅에서 더큰 번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백성 안에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요. 사망과 화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습니다. 아,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또 내가 화를 면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순종해서 축복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축복과 저주의 조건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 이렇게 되면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14절 보시면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렵고 또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낭독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큰 소리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각 나라의 말로 또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책으로 주어지고 또 읽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경전처럼 대해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서삼경, 논어맹자 이런 것들을 읽고 그런 철학서적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1차적인 이유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읽고 접하도록 한 것이지. 여러분, 결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서, 아, 성경 어려운 거야. 성경 지키기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런 인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여러분 이분들은 성경이 주어지면 그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때로는 쓰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두가족까지밖에 못 나오셨는데 그런데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보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어머니 예전에 톰슨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딱 펴면 그 옆에 온갖 색 볼펜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쓰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옆에다 기록하시면서 정말 성경책이 다 이렇게 달아없을 정도로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성경책이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콩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뚜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게 막 미스테리처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자체에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또 수술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오늘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자꾸 적용하려고 되어지는 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여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연구하는 게 안 좋은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본적으로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지고 설교자가 되는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전달해 줄까 자꾸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 이 성경임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나를 옥죄오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어렵게만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높이 저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것처럼 저 바다 건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닿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멀리 있고 높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또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잖아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당연하게 그 말씀을 펴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보세요. 16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겠죠. 내가 저희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여성들에게 한눈 팔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혹은 가늠하거나 살인하거나 하지 않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르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 정말 나와 내 안에 나의 삶 안에 이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고 여러분 멀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건 사실은 어렵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여러분 입에 둔다는 건 뭐예요?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암송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겨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마음에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화가 아니라 사망과 화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삶이 펼쳐지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